그렇게 너무 편하게 굴지 마요. 아직 너와 난 남남이니까 어린애처럼 보채지죠 마요.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밝히지 마요. 세상은 원래 어두우니까 어쩜 그렇게 해맑게 웃어요. What? 자세히 보니 슬픈 표정이야. I know I've been there before.